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오늘 1절을 함께 보실까요? 12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을 분명하게 일러주시는 내용이 바로 2절 3절입니다. 우리 2절 3절을 한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2장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부르심의 목적 그리고 그에게 주신 약속 이것이 이제 2절 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 그 약속을 두고서 보통 아브라함 언약이라 이렇게 부르죠.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고 곧 아브라함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두신 그의 인생의 큰 마스터 플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아브라함의 인생 설계도를 이 12장 초두에 말씀하시고 그것을 복의 말씀으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창세기 12장 이후의 성경의 기록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을,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가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내용들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도 이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달리 말하면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 있고 또 그 부르심에 대한 약속이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말하자면 여러분 인생에 대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마스터 플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신자의 하루하루는 그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과정으로 의도하셨다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 또 신앙의 거장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내용, 곧 신앙생활을 그렇다면 어떻게 잘할 수 있는가? 그 비결 중에 하나가 저는 이것이라 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그 성경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는가에 대한 증언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이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시듯 우리를 부르신 여러분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속과 성취.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그 부르신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는가에 대한 증언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대한 목적과 계획이 있죠. 그것을 약속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하루하루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취해 나가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도록 주신 기회다라고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약속과 성취라는 맥락에서 나의 삶을 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어떻게 성취해 나가시는가 이런 맥락에서 내 인생의 여정을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인생의 그 여정 속에 크고 작은 일들 또 이런저런 사건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과 성취의 시각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내게 일어나는 일들, 내 삶의 어떤 사건들, 내가 만나는 일들과 경험하는 그 모든 경우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그 약속을 하나님이 어떻게 성취해 나가시는가라는 그런 안목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을 고향지일 교회로 부르셨을 때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이 있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 역할이 있죠.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그 역할, 내게 주신 그 사역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 어떤 뜻과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두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렇게 물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가? 약속과 성취라는, 제가 안경을 쓰고 있는 것처럼 저는 안경을 쓰면 여러분을 알아보질 못합니다. 안경을 써야지 제대로 볼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그 인생 여정을 안경이 없으면 제대로 볼 수 없는데 그 인생 여정을 제대로 볼 수 있게 하는 안경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약속과 성취라는 안경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그리고 그 약속을 어떻게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시는가? 그런 안경을 보고 안경을 갖고 내 삶을 보고 해석해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계획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 안경을 가지고 우리 교회 생활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안목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개인의 삶도 그렇고 교회 생활도 그렇고 긴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 보면 긴장이 없을 수가 없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면 무릇 시험과 고난과 역경이 있기 때문에 긴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긴장이 있는 반면에 묘미도 있어요. 어떤 묘미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신다면 그것을 맛보고 확인하는 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삶은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로 이루어진다. 예, 여러분의 그 삶,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내 삶은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안경을 보고서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들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도 하나님의 그 섭리 아래 약속하신 바가 있고 그것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나를 부르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약속과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냐라는 것이겠죠.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주목할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내용인가 보시면요,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의 땅을 주시며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시는 복을 주세요.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복을 주십니다. 세 번째,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 복은 이런 거예요. 약속의 땅을 주시는 복, 이름을 창대케 하시는 복,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을 이루게 하는 복. 이 세 가지 복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아브라함 언약의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언약은, 이 하나님의 약속은 비단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이요 언약이라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보통 뭐라고 부르죠?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죠. 믿음의 조상이라 그럽니다. 그것은 뭐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곧 그 믿음의 후손들에게 주시는 약속과 동일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세 가지 복은 곧 그 후손, 그 믿음의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요,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모든 여러분 개인 신자들, 그리고 신자들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에게도 이 복은, 이 복의 내용은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믿습니다. 가령 이렇게 말해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비전과 이 약속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 무엇이죠? 우리는 그것을 비전 선언문이라는 것으로 적어보았죠. 우리는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님 나라의 시민 공동체로서 성경과 성령을 의존하여 전인적인 삶을 회복하고 사람다운 사람을 키우고 사랑의 이중계명을 실천하여 아멘. 여러분, 이 비전 선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구체적으로 사역하고자 하는 실천 방향을 우리는 세 가지로 삼았죠. 삶을 회복하는 것, 또 사람을 키우는 것,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 이렇게 그 표현 문구 가운데 세 가지로 두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창세기 12장의 말씀과 연결시켜 보십시다.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주신 복은 뭡니까? 이 땅을 얻는 복이었어요. 큰 민족을 이루는 이 땅을 얻는 복. 이 땅을 얻는 복은요,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이 땅에 사는 우리 자신과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함께 이 땅을 발붙여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 그 사람들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는 방식은요, 부동산을 많이 갖는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신 것은 너가 큰 부동산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구원받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삶의 회복들과 치유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을 회복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는 복을 주신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부모나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 그것만큼 복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수술과 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병으로 인해서 치유받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것이 땅을 차지하는 방식입니다. 실버대학에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하트를 그리며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때 그 삶에 회복되어지는 그 함께 웃는 모습을 볼 때 그것이 바로 삶, 땅을 차지하는 모습입니다. 서로 용서하고 용납해서 깨어진 관계들이 다시금 끊어졌던 관계들이 회복되고 온전해지는 것들, 시련 중에 있지만 그러나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땅을 차지하는 그 삶이 회복되는 모습을 볼 때 그 당사자도 기쁘지만요, 그것을 옆에서 함께 지켜보는 사람도 기쁘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은 얼마나 더 기쁩니까? 그것을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한 사람은 얼마나 더 감사합니까? 그것이 땅을 차지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얻는 것보다 삶을 회복하고 생명을 살리는 기쁨이 더욱더 큰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이 땅을 얻는 복, 그것은 곧 이 땅의 삶의 회복을 통해서 일하시는 방식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복이 뭡니까? 우리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복입니까? 복입니다.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복을 우리 두 번째 사역에 연결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은 바로 사람을 키우는 복이죠. 우리 다음 세대, 또 우리 교회의 일꾼을 키우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큰 이름을 내는 방식은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큰 명성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리고 교회의 일꾼들이 제대로 세워지는 사역을 통해서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유명한 목사님들을 보면요, 어쩌다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야, 나도 능력 있는 목사가 되고 싶다. 나도 큰 교회를 이루고 싶다. 적어도 고향동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한번 일구어가고 싶다. 그런 야망이 조금, 아주 조금 저한테서 꿈틀될 때가 있습니다. 많이 돼야 됩니까? 네. 많다라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정말 조금 저한테 그런 야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유명해지고 그래서 큰 교회를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올곧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꾼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 이름이 창대해지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는 복.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사역의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무한한 그 생명, 그 무한하신 사랑, 그 무한하신 그 은혜. 우리 금요일날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대로 하자면 우리는 다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에게 15장에서 볼 수 있지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짐승의 그 반을 쪼개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 자는 그 짐승의 사이로 쪼개지는, 불이 지나가서 다 타버리는 그런 일을 당할 것이다. 언약적 저주와 언약적 축복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가 우리의 힘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능력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언약에 대해서 저주를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언약적 저주를 다 받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의 말씀을 다 지키심으로 그 의의를 우리의 의의로 여겨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의로운 자라 그렇게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무한한 사랑으로 이 한없는 그 용서로 우리를 받아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었기 때문에, 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랑을 우리가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땅끝을 향해서 선교로, 구제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나타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선교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들을 들을 때, 농어촌 교회에서 힘들게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힘을 얻는 것을 소식을 들을 때, 우리 마을에서 우리 교회가 작아 보이지만 그러나 의미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증거로 표현하는 그런 선한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을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때, 그것이야말로 큰 복을,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참으로 많은 사람의 복이, 그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그것을 증거하는 보람, 그것을 나타내는 기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우리를 통해서도 주신다,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의 비전이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성취해 주실 약속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삶은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봉사를 하고, 여러분이 어떤 모임에 참여하고, 교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선교를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은 무엇입니까? 우리 개인의 인생에서 벌어지는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성취를 경험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하는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약속들을 이루어 가시는가라는 것을 여러분이 참여하는 현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하는 그 하나하나가 바로 그 약속을 성취해가는 과정입니다. 약속과 성취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거기에 참여하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복을 주신다, 저는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관련해서 두 번째 주목할 점이 있어요. 그것은요, 창세기 11장을 우리가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는 바벨 공동체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이 바벨 공동체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할 땅에 그 하나님께서 가인의 후손들로 그 유리하면서 살게 하셨는데, 이 가인의 후손들이 어떻게 합니까? 땅의 흩어짐을 면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그래서 크게 되고자 탑을 쌓죠. 바벨 탑을 쌓고 성을 쌓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 3절 4절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1장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생각과 그 실천하는 목적이 소개되고 있는 구절입니다. 세 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계획과 그들의 그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는가, 세 가지. 첫 번째는 뭡니까? 시날 평지를 택해서 그 땅, 살기 좋은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두 번째, 자신들의 이름을 온 천하에 알리고자 했습니다. 세 번째, 땅에 흩어지지 않고 큰 민족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좋은 땅을 차지하기를 원하죠. 그들의 이름을 내기를 원하죠. 그리고 뭡니까? 큰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 그들이 계획하고 그들이 서로 말했던 이 세 가지 내용이 뭐예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과 똑같은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죠. 이 바벨 공동체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그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그들을 흩어버리시지 않습니까? 그들을 혼잡케 하고 망하게 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과 이 바벨 공동체가 얻고자 하는 그 목적이 같아요.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다른 점이 뭐예요? 다른 점은 하나는 망했고 하나는 흥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고 이 바벨 공동체는 망하고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무슨 차이겠습니까? 바로 11장 3절 4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뭐라고 시작하죠? 서로 말하되. 4절도 뭐라고 그래요? 서로 말하되.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 바벨 공동체의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 힘과 경험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읽었던 12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자기가 계획했습니까? 바벨 공동체처럼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을 차지하고 그래서 그 이름을 널리 알리겠다 그러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인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바벨 공동체는 자기 스스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그걸 이루려고 애쓰는 겁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꿈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내 꿈과 비전이 내가 세운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복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차이예요? 내가 세웠느냐 하나님이 주셨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웠다는 얘기는 뭐예요?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설 자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안중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벨 공동체가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지 않고 자기들 나름의 그 세력을 만들고 정착하고 잘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자기 계획과 목적 속에서 하나님은 쏙 빼놓고 하나님을 왕따시키고 하나님을 외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빼고 내 힘으로 내 돈으로 내 경험으로 잘 살아보려는 생각 이것이 11장의 바벨 공동체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들의 멘탈리티가 그들의 사고방식이 이런 거예요. 근본적인 생각이 그것입니다. 그럼 한번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만일 내 삶의 계획과 내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약속과 무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저 내가 얻고자 하는 것 지금 이 바벨 공동체처럼 큰 땅, 좋은 집 그리고 좋은 이름을 내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세우는 계획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런 사고방식은 뭐예요? 지금 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바벨 공동체를 뒤따르는 것이겠죠. 결과는 불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아브라함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 계획과 약속을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내 삶의 계획과 목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냐 하나님 없이 그냥 나 스스로 세운 것이냐 이 차이가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는 것은요 대개 영원한 가치가 있기보다는 내가 죽으면 그만인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다. 내가 지금 얻으려고 애쓰는 것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죽으면 그만인 것인가? 물론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세상에서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즐기면서 살 수 있는 것을 원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내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그 영원한 세계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믿는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자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비전 선언문에서 그 표현한 세 단어, 삶을 회복하고 사람을 키우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 삶과 곧 생명과 그리고 사람과 그리고 사랑, 이 세 가지, 우리가 추구하는 이 세 가지 사역의 목표는 영원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생명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을 키우는 것은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만일 비록 이 땅에서 조금 불편하게 사시고 조금 손해보며 살 때가 있더라도 여러분이 만일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의 것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을 위해서 투자하시고 동시에 내게 주신 그 현재의 삶에 감사하면서 살고자 힘쓰고 있다면 분명 여러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세상 사람과는 달리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쫓아가는 삶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죽으면 그만인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질문입니다. 내 꿈과 우리 교회의 비전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중요한 이유는요, 그것을 이루는 과정에서도 차이를 낳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기만 하시는가? 그렇지 않죠. 그 아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약속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서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십니다. 이것이 약속과 성취라고 하는 안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볼 때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약속과 성취라는 안목으로 보면 결국 내 삶을, 내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으로 내 삶을 잘 연결시키는 훈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가 그렇죠. 아브라함의 별명이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믿음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런 영광스러운 별명을 얻게 된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 4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1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4절에 이에라는 뭐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따라서, 즉 1절부터 3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갔다. 이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요체인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고 그에 대한 믿음의 응답이 있었던 것이죠. 이게 비결이에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얼마만큼 잘 연결시켜 반응하는가, 그것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8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순종해서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아갔다고요? 정작 아브라함은 그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세세하게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어디로 가는지 다 알지 못했지만 뭐라고요? 8절에 뭐라 그럽니까? 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러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브라함조차도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하지만 그가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의 약속은 주셨는데 그 약속은 너무나도 선명한데 정작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여, 믿음으로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정체, 요체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 약속과 성취가 신앙생활의 처음과 나중이라고 한다면요. 그 사이에는 늘 과정이 있기 마련이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인생 여정 하루하루에 사는 날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에게도 약속을 주세요.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 여정들은 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도달하게 하신 것이 분명한데 그러나 그 하루하루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신뢰하면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이 창세기 12장 4절의 표현입니다. 이 말은요. 약속의 말씀을 듣고 어느 한순간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다 얻었더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은 한순간 잘했다고 다 완성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녀가 태어나서 자라는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어제 자란 아이가 오늘 실수할 수가 있죠. 오늘 잘못했어도 이 아이가 또 내일은 잘할 수 있는 것이 인생 여정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간다는 일관된 삶의 자세가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매일매일 믿음으로 응답해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오래 사신 우리 시니어 성도들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래 사셨기 때문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아시나요? 그렇지 않으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누구에게나 인생은 가보지 않은 길을 날마다 새롭게 내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 경우도 이제 50이 됐습니다. 반백년 이렇게 말하면 되게 긴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우리 여러 어르신들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그런데 이 50을 뭐라 그러죠? 지천명이라 그러죠. 지천명. 지천명은 뭡니까? 하늘의 뜻을 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뜻을 안다는 지천명의 나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저는 제 인생은 아직도 가보지 않은 길을 날마다 새롭게 항해하는 모험과 같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모험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갈 때 가장 중요한 준비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먼 걸음은 모르지만 하루하루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분명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약속과 성취라고 하는 복된 그래서 그 복의 길을 가는 삶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그 과정을 온전히 가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화재 현장에서 있었던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떤 소년이 불길을 피해서 2층 집 지붕 위로 올라갔답니다. 불이 났을 때 아버지는 밖으로 급히 피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와보니까 정작 아들이 그 지붕 위에 있는 거예요. 그 지붕에 있는 아들을 발견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아들아, 뛰어내려라. 내가 이 두꺼운 매트를 지금 이 바닥에다가 깔아놨단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아이는 그 불길 때문에, 그 연기 때문에 바닥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밑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아버지조차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를 볼 수가 없어요. 이 소년은 울먹이면서 말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다시 소리치면서 말했습니다. 아들아, 나는 너를 볼 수 있단다. 바로 내 발밑에 준비되어 있으니 내 말을 따라서 뛰어내리렴. 중요한 건 바로 이 사실이야.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소년은 연기 속으로 보이지 않지만 뛰어내렸죠. 어떻게 됐습니까? 살았겠죠. 살지 않았겠습니까? 믿음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그러나 그 여정 과정들을 보면은 마치 그것은 밑이 안 보이는 연기에 가득한 새로운 모험과도 같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은 나에게는 뚜렷이 보이지 않아도 모든 것을 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나를 의탁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요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위에,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사회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